14일 남조선 인터넷투 신문 서울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이 종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일본군 송로의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괴뢰 패당의 굴욕행위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일본군 송로의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굴욕합의의 강행적인 리행에 나선 괴뢰 패당을 규탄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연이어 오르고 있습니다.